아무렇지 않은데 웃으며 너를 보냈지만 그 웃음은 거짓이었다. 잘가 행복해라 멋진 말은 다 했지만 아냐 아냐 그것은 아냐 남자라 울지 못했다. 자존심에 오기였다. 잘 살아 아프지만 여유 있는 척했지만 아냐 아냐 그것은 아냐 남자 아냐, 남자.